어서와 늦겠어. Can you hear me? Oh my, hush hush. 어둠이 쫙 걸린 밤. Oh my, rush rush. 어서 숨어봐. Clap clap, 난 네 옆에. Clap clap, 여기 널 따라 잡을래. 눈을 감고요. 발짝 물렀어 두 발짝 잡히면 술래야